이승훈의 북토크 네. 첫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매니저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승훈 대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 네. 오늘은요. 그 김윤나 작가님의 그 슬기로운 언어 생활 중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제목이 핵심 감정인데 그 물론 이제 책 내용에는 핵심 감정은 아니고요. 이제 아이하고 아빠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네. 대략 한번 책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그 이 작가님이 이제 집에서 부엌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하고 아빠가 그 안방에서 레고를 한 시간 동안 엄청 열심히 만들었대요. 아이도 이제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제 아이가 흥분해하니까 아빠가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보여주라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아이가 막 이렇게 급하게 오다 보니까 부엌에 이제 엄마를 만나려고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 안방 문턱을 넘다가 이렇게 꽈당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막 웃으면서 갔던 게 이제 확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마루에 이제 자동차 파편도 막 날려져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를 보자마자 뭐 엄마 밉다고 그러고 막 울고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김윤아 작가는 이제 일반 가정주부랑 좀 다르니까 이제 멈추고 또 이제 차분하게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이제 아이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화가 난 게 아니고 속상해서 그런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이제 아이도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 속상해서 그런구나 인정하면서 근데 똑같이 울죠. 우는 건 똑같이 우는데 엄마 밉다고는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감정이 이제 상쇄되고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김 작가님 이제 얘기를 이렇게 글도 보고 이제 강의 내용도 좀 보면요. 이렇게 감정에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이 특징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대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놓치는 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가 느꼈듯이 처음에 이제 화내고 원망하는 감정 이전에 속상한 게 지나갔는데 그걸 이제 놓쳤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핵심 감정 특징이 그런 형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감정이 보통 일어나면 이제 보따리처럼 이제 왕창, 와창창창 여러 개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보따리 안에 굉장히 그 찾기 힘든 물건처럼 꼭꼭 숨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찾기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상대방한테 이제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이제 질문을 해서 그 감정만 딱 정확히 끄집어내면은 이제 불필요한 게 이제 싹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요 내용 자체가 이제 매니저님도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좋아서 오늘 이렇게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언어생활이라는 책은 네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우는 그런 내용인가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다스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 자기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좀 가이드를 해주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실제로 뭐 여러 그 다른 그 이제 언어나 코칭이나 이제 뭐 아들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심리학자들을 다룬 책들도 봤는데 실제로 네. 실용성이 떨어지는 네.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네. 내용인데 현실에 와닿지 않는 내용. 근데 네. 이제 이 김 작가님 내용은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실제로 7살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다 보니까 그때 이제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나는 어른들이 쓰는 그런 굉장히 그 차갑고 냉정하고 안 좋은 걸 보면서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심리 상담 쪽으로 이미 그때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셨고, 네. 네. 그 어떤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고 원래는 이제 말그릇이라는 네. 책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죠. 아, 그러면 이 김윤나 작가님께서 말그릇이라는 책을 먼저 쓰셨고. 아니요, 그게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그릇이 늦게 나온 것 같아요. 아, 두 번은 다 쓰신 거네요. 그게 좀 헷갈리는데 제가 지금 뭐 순서는 뭐 그렇죠. 순서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근데 계속 이제 이분이 쓰시는 책은 그런 감정과 그렇죠. 또 심리에 대한 네네네. 책을 지속적으로 쓰시는 작가님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이제 제가 북코칭 가서 직접 네. 강의도 듣고 이제 가까이서 얼굴도 뵀는데 아, 김윤아 작가님. 네, 김윤아 작가님을 봤는데 네네. 굉장히 밝고 네. 이제 40 초반이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도 높은데도 높은 사람인데 높지도 않고 네. 굉장히 소박하신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무엇보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책을 썼다 보니까 특히 말그릇 같은 거는 굉장히 그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줘서 네. 그분을 이제 스타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재밌는 얘기는 저는 김 작가님 모르시지만은 저는 원래 김 작가님을 워커힐 그 남자 화장실에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왜 그랬냐면 아, 네. 거기서 김 작가님 만난 게 아니라 워커힐 화장실에 그 이제 씨름과 왈츠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오늘 제가 그 자료 안 가져왔는데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화장실에 붙어 있는 어떤 그렇죠. 내용 직원들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렇게 아.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올해 부동 네네네 사내 직원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네네 그렇죠. 좋은 시 구절이 네. 출력돼 있는 것처럼 소변기 앞에 달려 있는 네네 소변기 앞에 네 근데 필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이런 사람이 국내에 있을까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좀 알아보게 된 거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좀 경기도 어렵고 많은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실제로 뭐 1인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생활도 하다 보면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효율을 내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요 내용을 오늘 가지고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승훈 대표님께서 이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김윤나 작가님의 발음이 어렵죠. 김윤나 작가님을 실제로 만나 뵙기도 했고 그렇죠. 이분의 네네. 책을 소개하는 어떤 토크쇼? 토크 그렇죠. 자리에 네네네. 직접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네. 네. 일단 오늘 두 가지 스토리를 네. 가져와 주셨어요. 네. 슬기로운 언어 생활 책 중에서 네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뭐 레고와 관련된 네네. 작은 에피소드 그렇죠. 소개를 해주셨고 지금 이거 보니까 두 번째 에피소드가 있는데 두 번째 네. 에피소드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것도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원 운영을 한 12년 이상 하고 남의 것까지 아마 15년 정도 했을 거예요. 아, 참고로 이승훈 대표님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그렇죠. 계십니다. 네. 네. 피아노 학원 보통 네. 전공하다 막차 타면 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남는 것도 없고 진짜 고생을 했어요. 지금 이제 고생한 네. 분들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네. 이제 내용은 이제 뭐냐면 저도 이제 상담이 처음에는 연차가 한 2년, 3년 차까지 굉장히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등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을 시키려고? 온 사람을 시키려고? 네. 예, 예.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특이한 게 학원이 제가 100명 규모 대형 학원인데 옆에 또 100명 규모 대형 학원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집을 갔다가 학부모들이 옆집을 갔다가 네. 굉장히 이게 좀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좀 이제 컨셉이 다르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됐고 원장님하고도 밥도 먹고 했는데 네. 근데 그 상담이 제가 이제 마지막 10년 차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학부모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여기 학원 좀 다른 학원에 비해서 뭐 이렇게 기자같이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막 이제 볼펜하고 이렇게 들고 와서 그런 분들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대답을 드리거든요. 아이고 좋은지 안 좋은지 다녀봐야 알죠. 그러면 학부형이 당황을 하면서 결국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아. 다니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 속에 노하 그런 태도의 노하우가 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신감이죠. 네. 네, 자신감이 네. 이제 뭐 그 결제를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또 다른 원장은 말이 자꾸 새는데 상담을 오면 굉장히 잘한 원장인데 일단 먼저 돌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료분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동료. 네네. 후배인데 네. 이제 바쁘다고 하고 무조건 돌려보내고 네. 바쁜 척 하고 그러면 이제 바쁜 줄 알고 예를 들면 3시에 왔는데 5시에 오라 그러면 더 열심히 와 더 열심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등록을 하고 적극적으로.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꼭 학원 상담뿐만 아니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이 에피소드도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 그렇죠. 들어가 있는 그렇죠. 있는 예, 그 내용이 있는 거죠. 네네. 이것도 네. 자. 이 보면 이 작가님께서 이제 주부시거든요. 지금 아이가 둘이시래요. 그래서 네.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어린이집 잘 골라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오래 있는 시간이니까. 네. 그래서 그 1순위로 마음에 든 곳이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갔더니 거기 원장님께서 아, 어머니 저희 어린이집은요. 현재 원화가 몇 명이고요. 통호버스 몇 대고요. 뭐 실장님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뭐도 다 자격도 있고요.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영업하는 뭐 좋고요. 막 이랬대요. 그래서 네. 막 굉장히 또 거기에다 홍보물 하고 인쇄물까지 한 15분 동안 혼자 계속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영업이나 상담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0% 실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한 뭐 30, 40년 동안 베테랑 원장님 맨 처음에 저 학원 할 때 하신 얘기가 상담할 때 말을 최대한 적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노하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B 어린이집을 가셨대요. 아까 네. A고. 근데 이제 이 작가님이 가셨는데 이 여기가 좀 제가 이 글 내용도 보면 느끼기에 시설이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일단 환경이 A에 비해서. 네. 네. 근데 이제 이 원장님이 첫 대면이 이제 첫 마디가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영업에. 네. 아, 첫 아이라 어머니 어린이집 보내기 걱정되시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셨군요. 네, 공감을 하신 거죠. 네. 예, 공감을 하신 거죠. 공감이 되게끔 네. 상대방이 가장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약간 훅이면은 완전 스트레이트 라인이에요. 네. 가장 염려되시는 부분이 어떤 거세요?라고 이렇게 핵심을 심어주니까 네. 거기서부터 이제 작가님이 넘어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는 네. 이미 거의 그 60, 70%는, 70%는 이제 다 해낸 거거든요. 이런 이제. 네네네네. 이게 답을 이끌어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질문을 굉장히 잘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완전히 확정을 지은 질문이 있는데 이게 하신 게 영업한 아이들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하고 이제 다른 학원을 의식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분도. 네. 하지만 선생님과 유대감이 중요하고 네. 제가 어떤 부분을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좀 더 도움이 되겠는지 한 번 더 질문을 한 거예요. 더 살피면서. 네.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아, 선생님을 어떤 기준에서 채용하는지 알고 싶고 네. 또 이제 또 코칭 선생님이다 보니까 네. 또 이분 또 어렸을 때 막 부모님이 또 말을 험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네. 또 이제 원장님이 그 이후에도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게 진심으로 와닿았나 봐요. 네. 같은 엄마 입장인 게 느껴지니까 네. 이제 등록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평범한 내용인데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업이나 상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글이 이렇게 나오죠. A 원장님은 아직은 모르신다. 네. 응? 너무 이제 공부가 덜 돼 있다, 이분은. 뭘 중요하게. 그래서 이제 A와 B 중에서 뭐, 당연히 작가님께서 B 집에 보내셨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 이제,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어린이집 고르기로 했는데, 사람 관계에서 또 이렇게 서비스업 관계에서 똑같은 얘기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글을 먼저 알았더라면, 네. 보통 실수하는 원장님들이 스펙을 굉장히 중요하게 내세우시거든요. 네. 저도 학사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내가 석박사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좀 자격지심이 그렇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경력이나 이력은 좀 많은 편이니까 네. 그런 걸 많이 홍보 광고했어요. 아 과거에 네네 아, 나 이런 사람이다. 네네 왜 옆집이 또 있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다 되니까 아예 문 앞에다가 형수막 걸어놓고 뭐 네. 근데 실제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많이.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거의 컨설팅하는 원장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네. 학원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 그런 선생님들 위주로 뽑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겉으로 드러나는 그렇죠. 경력과 그렇죠. 어떤 데이터 그렇죠.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뒀던 분들은 그렇죠 학원 오히려 학원에서 그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아이들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이라든 이런 게 부족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는데 그런 스펙이나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급여가 적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그 스펙에 비해서 아. 그리고 동시에 여러 명을 본다는 거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선생님 쓰면 안 돼요 학원에서는. 아. 일반 학원에서. 근데 원장님, 네. 아 대표님 이런 내용 이게 외부에 노출돼도 괜찮으신가요? 되게 민감한 내용.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네네. 어쨌든 이 내용 방송을 그 대표님 지인분들도 보실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아, 가능성이 이제 1% 정도니까.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이거 나중에 욕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입니다. 네네. 아, 근데 저도 이제 네. 지금 한 20분 정도 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저도 이승훈 대표님을 뵌 지 한 6개월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대표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점은 네. 이렇게 저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세요. 뭐, 아, 네. 뭐 김미수 매니저님 뭐 이것도 하시고요. 뭐 어깨 항상 뭐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계속 추천을 해주시고 아, 네, 네. 혹시 이승훈 대표님께서 네, 네. 어떤 저는 되게 선한 행동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6개월 동안 겪어보니까 네네. 혹시 그렇게 하시는 좀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그 일단요, 그게 이제 그 제가 자영업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님 입장도 저는 좀 많이 이해가 가거든요. 네.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매니저인 저는 아,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예, 참 잘하고 계신데. 저도 많이 배워요. 근데 이제 제가 자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사장은 챙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처음에 이렇게 뭐 저도 이제 보면 막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하는데 처음에 막 그러고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입을 딱 씻고 아무것도 안 챙겨줘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큰 걸 바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뭐 저기 뭐 뭐 커피 한 잔이든지 아니면 뭐 과자 조금만 거라도 굉장히 그게 힘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사장은 솔직히 막 고민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네. 음악 학원도 뭐 그렇게 막 돈 많이 버는 데도 아닌데도 그러다 보니까 몸에 밴 습관 때문에 그렇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 공간에서 제가 책도 많이 보고 특별히 제가 일에 지금 많이 진전이 있는 건 아닌데 그 공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공간이 고마우니까 저 이제 공간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제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다 말씀은 안 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한 분이라도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자영업을 오래 해서 그런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네. 그러니까 자영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베푸는 마음을 다 가지시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환경 때문에 그렇죠. 대표님은 네, 네. 이렇게 뭐 좋은 책의 내용도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고 아, 네, 네. 아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네. 소개를 해주시리라 아, 네. 기대가 정말 됩니다. 아, 그렇죠. 저도 이제 네. 공부가 되고요. 네. 그 저도 제가 그 피아노를 전공해서 지금 음악 의학 쪽으로 이제 사운드 테라피나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이제 김 작가님하고 굉장히 그 다른 분야에서 좀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악기를 오래 연습해서 또 후유증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네. 감정에 대해서 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네. 거의 돛 닦는 거 정도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돛 닦는 수준으로 네. 늘 걱정하고. 근데 이제 이게 감정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까지 내린 결론은요, 감정이 통증이고 통증이 감정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나면 몸이 아프게 되고 또 몸이 아픈 게 나아지면은 또 감정으로 바뀌고 네.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내 감정을 다스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스리는 표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 작가님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저는 이분이 전생에 그 약간 수도를 많이 한 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살아온 걸 제가 어제 조금 자세히 좀 더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을 했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릴 때 이혼하고 이런 충격적인 감정들을 많이 겪으면 네. 보통은 굉장히 그 많이 아팠을 텐데 네. 아프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은 좀 굉장히 좋게 지나간 케이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런 정도 충격이면은 굉장히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막 자살도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부모님이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본인이 그렇죠.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거다 이 있었을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거죠? 그분 네.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하신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아주 유능한 강사로 활약하셔서 네. 너무 보기 좋고 직접 만나니까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편안하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김윤나 작가님, 저도 한번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네. 한번 뵙고 싶네요. 어떤 아, 네. 분일지. 네. 네. 그 네이버에도 그 이제 이분 말그릇에 관한 그 리뷰가 그 아나운서랑 리뷰를 한 시간 정도 한 게 있거든요. 네. 그 내용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깝게는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상하좌우로 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해된다는 게 이해되면서 현실적으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네. 그러니까 매니저님도 아까 공감하셨겠지만은 저런 어떤 화나기 전의 감정.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환경 자체가 아버지가 약간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네. 아버지가 말이 짧고 굉장히 그 언어가 좀 그러셨거든요. 네. 네. 뭐 던지기도 하셨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나중에라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도 선생님들하고 자연스럽게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러려면 일단은 이제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정이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은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 맞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네. 굉장히 오히려 부족하거든요. 네. 아이들보다도 많이 부족해요. 네. 서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하고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되게 마음 아픈 일인데 네. 돌아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또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죠. 네, 네.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게 처음 한 거라 네.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네. 하고 싶은 오늘 막 하고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네. 저한테도 도움되는 얘기였고 네,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네, 네. 분들이 공감과 네, 네. 뭐 지혜를 많이 얻어 가셨으면 네.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좋겠어요. 그럴 거라 네. 생각됩니다. 네. 네. 저희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이 네.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 좀 안에 에피소드를 가지고 네, 좀 더 네. 대화를 나눠보는 걸로 하죠. 네. 슬기로운 네. 언어 생활하고 네. 책을 꼭 한 권으로 부각시키지 않고 네. 김 작가님 책 중에서 제가 조금 네. 추천해드릴 만한 거 네. 이렇게 또 짧게 골라와서 네. 매니저님하고 또 좋은 시간 가져보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그거 너무 좋죠. 오늘 제가 네. 저만 너무 많이 많았어요. 매니저님. 아, 아니요. 지금 딱 좋습니다. 재밌으신 분인데. 저는 이 정도 비중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잘 모르겠어요. 한 7대 3 정도가 좋은데 오늘 8대 2나 아, 너무 제가 말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이 대표님이 말씀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아, 고민을 네. 해서 그렇죠. 오겠습니다. 그 질문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김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 특히 자신한테 질문하는 걸 굉장히 서툴러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꼭 명상하고 다르게 내가 감정이 정리가 안 됐을 때 자신한테 질문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따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굉장히 여러 개 섞여있기 때문에 뭐 이제 프로에게 네가 얘기했듯이 뭐 잠재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글로 써보셔도 좋고 네. 아니면 좀 가까운 지인분들하고 얘기하시면서 네. 과연 이 어둡고 답답한 이 어떤 이런 어떤 기운의 실체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한테 일단 질문해 보시는 게 네. 질문해 보신다면은 이게 지금 하고 계신 사업에 또 많은 어떤 사람 관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와, 너무 네. 멋지십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근데 대표님 이렇게 마이크 대니까 너무 말씀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평소랑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애들 강의는 많이 하고 네. 원래 원장 대상으로 강의는 사람들 네. 대상으로 간간히 했는데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지 좀 오래됐거든요. 어른들 네. 약간 좀 본래 프로의 다움이 프로다움의 그 약간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말하는 네. 직업이니까 하루 종일 뭐 십몇 년 해왔으니까요. 아,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승훈의 북토크였습니다. 네.